전에 가슴 안 편해. 네가 사라지니까 내 몹시 편해. 막막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안 그래. 내 말 혹시 전해 듣더라도 실망하거나 하지마. 잡히다 끝난 거 잊자 마지만 순간에도 난 아무렇지 않았어. 난 벌써 널 집었어. 서로 가리키고 뱃섰겠지. 멀어진 감정이 네 말 대신 눈빛으로 내게 말을 한 개씩. 버려진 추억들이 많겠지. 아무렇지 않아 너도 똑같을까. 그동안 익숙했던 속박조차 풀어서 날 자유롭게 만드네. 어서 가 걱정 마 잡지 않을게. 너를 잊고 지낸지 얼마나 지나는지 잘 모르겠어. 시간이 참 빠르지. 생각나기도 해 가끔씩. 보고 싶을 때로 있지 이따금씩. 하지만 난 괜찮아 버틸만해. 추억들이 남아서 어딘가에 뭐 물더라도 집어버릴 수 있어. 난 벌써 널 집었어. 아무렇지 않아 난 괜찮은데. 새로운 사람 생겼다며 괜찮던데. 너를 많이 아끼는 것 같더라. 좋은 사람 같아 나보다. 후회나 미련이 남아있진 않아. 근데 이유 없이 자꾸만 가슴이 아파. 다시 내 곁에 널 두고 싶지 않아. 근데 한 번만이라도 널 보고 싶다.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. 난 웬만했선 네 존재를 잊으려 했어. 못난 놈잡을 잊고 살아. 고장난 가슴이 좀 아파. 못자란 나를 잊고 살아. 고장난 네 말 밖에 못하니까. 지금